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또 많은 오해 가운데서 죽을 뻔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쭉 전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을 마치고 났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간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질러 이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또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체포했던 그리고 보호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마치 히브리 말로 바울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는 것들을 보고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 생각하여 바울을 부대에 있는 영내로 내려가서 심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채찍질하고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조사하려고 할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때리려고 했던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에 거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체포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요. 너 로마 시민권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나는 이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도 바울이 자신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그러고선 신문하는 것들을 그쳤다라는 것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가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미 말씀에서 보는 대로 함부로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함부로 그를 감옥에 넣거나 매질을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특권을 갖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 그것 이상으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때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만 하면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이 때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고 또 증거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떨 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단순한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특권들, 또 은혜들,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날 때부터 왔게 되었던 어떤 특별한 축복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의 안전, 나의 편안, 나의 성공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이 땅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잡히자마자 아니면 잡히기 전부터 자신이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를 섬기면서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대 병원에 피부과 과장을 하셨던 조광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조영주 형제의 아버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케스트라 전체 부서 부장님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 부서를 한 1년 정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공부를 참 잘했대요. 잘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그 중에서 교수가 되고 그 교수들 중에서 과장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20대 때, 30대 때는 자기가 참 똑똑하고 자기가 가진 축복과 특권들을 자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서울대 병원 의사들은 교수면서 의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서울대 의대에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머리가 나쁜 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 중에 누구를 시켜도 다 과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서울대 병원의 교수가 된다는 것, 그 중에 과장이 된다는 거는 자기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비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맞아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알 수밖에 없더래요. 그런 걸 보고 났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더래요. 그걸 또 알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전에는 내가 가진 특권이 내가 나를 위해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 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생각하니까 무겁고 또 중대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자기가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도 자기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또 쓰임받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바뀐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내 세상의 자랑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재벌가에서 태어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과 축복을 자기의 안전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까? 그러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축복이라는 것들을 알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주시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얻게 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하여 내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만 또 내 안전과 기쁨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천부장 같은 사람은 이것을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야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고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다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이중국적자들. 이 땅에서 미국 시민이든 한국 대한민국 또 국민이든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이었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법을 지키고 미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을 위해 충성하고 미국의 미국을 위해 해야 되는 의무와 헌신을 다하겠다는 선서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 선서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시며 그것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만 온전히 사용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갔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